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 즈음에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 소조가 5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조선노동당은 부닥치는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이라고 하면서 김일성 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 영도자께서 전진시켜오신 혁명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 최고 영도자에 의해 빛나게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